재미동포 인터넷신문 민족통신에 의하면 미국의 뉴욕에 사는 재미동포들이 9일 맨하탄에서 박근혜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가졌습니다.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을 했습니다.